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3일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메리카 지역, 유럽 지역, 아랍 지역, 오세안 지역 준비위원회들, 캄보자 글로브 국제투자유한회사와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환경교육보급기획 집행국장, 에콰도르 데일레 안디나 23 텔레비전 방송국 총사장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